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주체조선의 핵공격 능력의 일대 과시인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최근에 세계 언론들이 광범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치 통신, 인테르확스 통신, 신문들인 꼼메르산트, 모스코프스키 꼼소몰레츠, 꼼소몰스카야 프라우다, 아르구멘티 이 팍디, 부즈글리아드, 울라지보스토크, 러시아 24 텔레비전 방송, 렌테웨 텔레비전 방송, 즈베즈다 텔레비전 방송, 에호 모스크비 방송, 인터넷 통신들인 가제타 루, 로스발트, 코레스폰젠트, 뉴스루 콤, 레그늄, 브리모르스키 레포르치오르를 비롯한 중국, 쿠바, 인디아, 베트남, 이란, 수리아, 인도네시아, 캄보지아, 타이, 미얀마, 에티오피아, 기네, 이집트,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민주공고, 체스코, 도이칠란드의 언론들은 김정은 용도자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대성공으로 선언 등의 제목들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분원들을 모셨습니다.